my drama climbing fun jump roller coaster 씩씩했던 내 일상이 up down 점점 커지고 때로는 너가 미워 죽겠다가도 너가 없으면 죽겠더라고 나의 삶에 너는 유일한 빛 나의 만화 영수 is everything so beautiful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영원한 건 없다지만 약속은 못해도 평생을 같이 살자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영원한 건 없다지만 그게 우리 아니었으면 해 그대의 손길 세상을 동화처럼 만들었어요